백자 태항아리와 천계 7년이 쓰인 태지. 조선 인조 5년. 천계 7년에 태어난 선조의 12번째 서자인 인흥군 제2녀의 태항아리와 태지다. 조선 사람들은 갓난아기의 태를 잘 처리하면 그 태의 주인공이 건강하고 좋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고 믿었다. 왕실에서는 태를 담은 태항아리와 출생한 날과 태를 묻은 날을 기록한 태지 등을 길지로 알려진 산 정상에 묻고 태실이라 불렀다. 조선시대 태항아리는 대부분 백자로 만들어졌는데 내호와 외호가 한 쌍이며 무문의 순백자다. 일반적으로 어깨 부분이나 동상부에 네 귀가 달려있다.